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2부 다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1부에서 우리가 너무 산으로 놀러 간 얘기를 했는데, 얘가 너무 산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지금 제대로 정신 잡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MT가 올해가 이제 대천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대천? 재작년에 대천 아니었네? 09년 때는 대천. 다 대천이었다고. 네, 다 대천이었다고. 어쩔 수 없죠. 놀러 갈 때가 다 대천이 매년에 뭐 생기나? 내가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야, 형들한테, 아, 우리 내년에는 MT를 일본으로 가겠다. 존나 맞았거든, 진짜. 그때는 내가 생각이 없었어, 그때. 그때는 내가 생각이 없었고, N이는 존나 좋아서 일본으로 가고 싶은가? 그래서, 형, 내년에는 MT를 꼭 일본으로 가자니까. 형들이 씨발, 존나 때렸는데. 아, 근데 우리도 맨날 그런 얘기 나와요. 와. 이제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본 가자. 가는 꼴 못 봤죠. 재밌다. 1년에 이렇게 MT를 일본으로 가자는 새끼 한 번씩 나오는데. 요번 연도에 내가 몇 명 봤거든. 아, 근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작년에 연민이었어요? 그래, 작년에 연민이었어, 그게. 요번 연도에 지우였나, 경찬이었나, 네. 경찬이. 경찬이가 그랬어, 요번 연도에. 꼭 있어. 꼭 있다니까, 이게. 좋은 사실이야. 진짜 대중이야. 근데 다른 캐릭터가 좀 겹치는 것 같아. 경찬이, 경찬이도 그런 캐릭이야? 비슷해요. 아, 잠깐, 이름도 하면 안 되잖아. 아, 괜찮아. 얼마나 혼나는 거지. 누가 여기 와서 막 애니가 니가 경찬이야? 출발이 출발했어. 출발 유명이다. 경찬이야, 니가 경찬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댓글로 하나, 아, 경찬씨 반가워요. 이러지. 어차피 분명 얘기해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설마 트위터 닉네임이 경찬이겠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MT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 어차피 이거 MT 우리가 갔다 와서 이걸 들을 수 있겠군요. 생각해보니까 편집을 나중에 할 테니까. 편집을 오늘 가서 해도 늦어요. 오늘 가서 해도 오늘 가서 하면 이제 내일쯤 내일 MT 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MT 가면서 들을 수도 있어. 빠르면 그렇게 이제 들어 할 텐데 그 야 MT 가서 솔직히 뭐 하죠? 맨날 똑같이 뭐 이제, 가서 짐 풀고 술 마시고 생각나는 게 그냥 첫날 밤부터 가요. 전날 술 마시고. 그래서 전 1박만 하고 잘라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일요일 날 전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하고 근데 토요일 날 장기자랑 그럴 거야. 두 번째 날 밤이 피크니까 장기자랑 하고 그 전에 뭐냐 장기자랑 하면 집에 와야겠다. 근데 오늘 외부는 2박 3일을 하네. 원래 2박 3일 원래 2박 3일 지난번에 작년에도 2박 3일이었어. 아 진짜? 네. 왜 기억이 없냐 미치겠네. 형은 1박만 하셨잖아요. 아니야. 형이 어떻게 됐냐면 아니야 형이 다 있었어.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시고 한 번 자고 일어나서 다시 밤을 새고 술을 마셨어요. 아 진짜? 네, 기억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06 선배님인가 한번 우셔가지고 아 수영이 형 왔었구나. 계속 마셨잖아요. 아 그래서 아 맞아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 근데 그때 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깨우고 일부러 안 깨우고 그 방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아 그랬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네. 그 아, 그래서 아, 2박 3일이었구나. 남자친구 요리한다. 맞아. 그때 우리 조가 1등 했어. 같이 동했는데. 그때 동했는데. 저희 1등 했잖아. 그 1등 해가지고 그때 1등이었잖아요. 그 뭐지? 음식 설명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때. 거기서 진짜 완전 대박이었는데. 환상적이었어. 뭐라고 말했더라? 아, 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의 근본이 어딥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을 맞아. 저희의 홍과 뜻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오게 결국 가츠도 딱 하나 나오고 와 그래. 포장을 하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너 그 오리지널로 들려줄까?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가산점 막 주고 저희 애니바디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덮밥에 있죠. 그 중에서도 일본 성인들이 즐겨먹는 부타동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음식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조는 일본의 정신이자 애니바디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부타동을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근데 올해도 비슷해요. 음식은 비슷비슷한데 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식을 가야 돼. 애니바디는 일식을 가야 돼. 아, 그럼요. 아, 또 일찍 가서 또 이걸로 그렇지. 홍구 형이 딱 돈 써가지고 회한 점심만 먹여주면 바로인데. 그 형은 그러지 않아. 그런 거 해줄 사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둘이 먹고 올 것 같아. 그래서 깔려고요. 그래 괜찮아. 차라리 나가서 둘이 먹고 예고 이번에 한두 시쯤 들어올 것 같지. 예고 딱 앉혀놓고 물어볼 거 다 물어봐야겠어. 일단 왜 물어볼 거 많아? 물어볼 거 많죠. 많죠. 형, 까먹게 형 일배박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아니요? 아니, 이러면, 삐드. 아니, 아니, 형 일배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 맞아, 이럴걸? 쓰레기 맞아, 형. 맞아요. 형 일배 하잖아요. 형은 쓰레기겠네요, 그러면. 아니야, 삐드. 이게 그 형이 웃긴 게, 아니야, 나는 구경만 해, 막 이래. 어, 구경만 해. 이렇게. 옛날 DC 그 문화 있잖아. 야, 너 DC 하냐는, 아니야, 나 DC 그냥 구경만 해, 이러는 것처럼. 아, 형, 나 그거 똑같더라고요. 코겔하냐, 아이, 구경만 해. 그만 해, 너. 막상 까보면 씨발 유동으로 아이디 존나 떠있어. 이응이응. 그럼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구리 그거 서요 그리고 그 뭐지? 서요. 어 막 막 노상방뇨 얘기부터. 노상방뇨는 뭐 많이 해봤다. 그 안 한 남자한테. 그 증거물이 남아있어요. 이건 좀 그 증거물이 남아있어요. 아 노상방뇨는. 들었어. 그 증거물 남아있는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심각한데 성공만 그리고 그 홍무기 형 지금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야동 목록을 제가 받았어요. 야, 그걸 왜 받았어? 아 완전 그냥 아니 하드에 야동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취향이죠. 아니 야 그걸 왜 받았어 이거를. 아 그 대중의 까발리기 까발려요. 그 사진만 그 찍힌 사진만 그 제목들이 찍힌 사진을 받았거든요. 준성이가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너 이거 왜 찍었냐 이거 어떻게 찍은 거 그냥 확장자 명예 AVI 딱 줬더니 그리고 우르르 나왔대요. 고전적이고 확실한 탐사수법이야. 근데 추정할 수 없어. 근데 잘 먹히지. 확실히 잘 먹히죠. MT가 아니라 이제 거의 그분의 취조 형식으로 거의 죽창 맞아.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뭐 요즘 유명한 짤방 있잖아. 딱 계단이 이렇게 있어. 계단 있으면 한쪽에는 만 원짜리로 계단에 계단을 뜨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그냥 계단을 이렇게 해놔. 누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돈 많은 애가 이 돈을 밟으면서 딱 올라가. 그러더니 밑에 있던 새끼가 어디를 갔다 오더니 죽창을 들고 딱 맞춰. 그러니까 맞은 새끼가 돈바닥으로 피를 흘리면서 내려오면서 옆에 있던 새끼가 올라가. 요즘 유명한 짤방이잖아. 죽창만 아 존나 웃기구나.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서 모두가 공격하죠. 하여튼 MT 얘기를 해야죠. MT 얘기 계속 해야죠. 생각해보니까 MT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근데 또 이제 MT 얘기하니까 또 매번 MT에 도움 주시는 통나무집 빙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아, 그쪽이에요? 모르겠어요. 빙고에서 안 꼭 빙고는 아닌 거 같아. 통나무집도 안 못 봤을 것 같아. 통나무집 올해는 모르겠는데. 통나무집은 얘기를 좀 했대요. 근데 요번에 올해로 많이 안 갔잖아. 많이 갔어? 좀 갔어요. 아 그니까 좀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마당. 고기마당은 조금 간 걸로 알고 있어. 그쪽에선 이번에 뭐 거기서 고기 산다 뭐 얘기해가지고 쇼부 치고 할인도 더 받고 막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럼 빙고 사장님 빼고 고기마당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저희도 그런 거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보통 하면은 이제 MT에서 하면은 뭐가 있나. 이제 또 밤에 또 불꽃 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불꽃 놀이 이번에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20만 원씩 왔대. 불꽃만요? 와, MTV가 주당 5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꽃 놀이를 원래는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콘 회장께서 불꽃 쏘고 싶다 그러니까 소개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밤에 어떻게 됐었냐면, 아니, 작년에, 그때 했을 적에, 그, 이튿날 한, 저녁쯤에 네. 그 발표가 났잖아요. 그 장기자랑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끝냈는데 그 뭐지 뭐 때문에 아 맞다 그날 바다 갔다가 장기자랑 하고 하니까 애들이 다 지쳐가지고 저녁에 뭔가를 진행을 해야겠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여기는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막 생각한 게 불꽃 해가지고 이번에 스파클 네. 200개 가져온대. 그냥 그 자리에서 몇 개 단가 차이가 없었나요? 현지에서 하는 거랑 그렇다. 아, 그 안 그래도 강훈이 형이 막 50% 할인 막 그런 거 써가지고 원래는 나중에 한 30-40만 원어치래요. 폭죽 엄청 많이 했어. 야, 니콘 이기를 썼다고? 되게 많이 썼네. 가서 팩트루넴 하고 놀아야죠. 제발 울버린 좀 하지 마라 스파클로. 이거 울버린 하면은 한 진짜 존나 많이 끼거든. 근데 이거를 멋모르게 휘두른단 말이야. 그 순간 이게 부러지는 게 존나 많아. 네 맞아요. 재밌겠다. 그런 것도 있고 툭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연발. 연발. 사람한테 계속 막. 스페셜. 진짜 막. 다들 이러고 시작해야지 이제 이거. 그 뭐지? 해리포터에서 하는 그 경기. 뭐지? 그 아, 서로 마법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해리포터가 비자가 타면서 이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치고. 아, 이러고. 우리 시작하면 팍 쏘고. 마법 결치야. 마법 결치. 몰라요. 근데 애들 하려면 할래 봤습니다. 할래. 빨간 거 나오면 스티커 하는 거 나오면 그날 그 자리 가서 할래라고 부르면 나온 애가 다섯 명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나오면 하면은 우리가 그거 하죠. 작년도에는 두 명, 그러니까 두 명하고 형들만 하고 두 명이 준비를 하고 옆에 두 명이 라이트 두고 붙여줘요. 그때는 공축수가 너무 적었다. 그리고 사람 수가 너무 많았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그냥 복종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좀 준비해서 가니까 놀자고 하면 노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 명은 가져가고 이거 나갈 때 주문 좀 외쳐줘. 네. 기타나 가져가면 좋겠다. 스펙트럼. 통기타나 가져갈 거야, 통기타나. 진지 형, 근데 분위기는 이럴 거야. 템파, 이렇게 홈바트 놀이 하면은 맞는 사람은 항상 투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투명이니까. 야, 제대로는 특정보다 더 맞다, 이게. 얘기 안 해도 딱 될 것 같아. 한 두 명서 서로 마주보고 이러고 있다가 빵! 그렇게 하죠, 내일에? 내일에? 내일에. 엘리 선물. 네. 재밌겠다. 그래서 그 외에는 왜 이런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걸까요? 왜 난...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소소한 걸로도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 27이 한쪽 쓰는 걸로 행복해하다니. 주식 넣어놓고 그거 보면서 중화중화하면서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훨씬 낫죠. 그래 낫죠. 내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별거 아닌 걸로 좋아. 빵빵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 자랑 있죠. 장기자랑 장기자랑 재밌으려나요? 아이 장기자랑 늦어질 것 같은데 장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어 정보에 따르면 정공탑이다 생각나는 게 없어 꽁트야? 꽁트라니요 저희 저 꽁트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 꽁트를 생각했는데 꽁트 생각한 그 대본을 짜려고 하는 그날 갑자기 재서형이 오더니 저희가 사망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재서형이 오더니 형네주 뭐예요? 이러니까 우리도 사망토론 하기로 했다 이미 강훈이 형한테 다 넘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뭐가 돼요? 그냥 다들 옷 벗고 그냥 양초만 뿌려놔 아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SM쇼 너무 더럽다고 아 역시 요즘 애들 좀 싫어하나봐 하면은 존나 징그러워서 재밌었는데 난 좋은데 강산이 같은 데 갔다가 가슴에 있는 털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뜯으면은 웃기다니까 진짜 에비스프레스 이 가슴이 존나 아파요 애들 여기다가 이 가운데를 뜯으면 여기는 하얀데 나머지가 검네 아니 존나 재밌어 에비스프레스 어디서 사봤대요? 안감에 가슴 털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테이프 첫 테이프 쫙 뜯어내면서 짧게 아 좋겠다 참고로 내 작년 콘트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게 수만인 해주였나? 그 남자 공생에 있어 아 스커트마다 아 그 진짜 그 그 조가 정말 재미없었어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저거 했잖아요 네? 제가 했잖아요 걔 너동하고 검성민 있었고 어 때리는 사람이 우리조였나? 간입주였고 아 잠깐만 때리는 거 했잖아. 저희도 안 했거든. 남자 고교생 일상했었니? 아, 그거는. 그래, 그거는 수만형 저희도 아니에요. 아, 아닌가? 그건 저희는. 스커트 입고 나오기로 해가지고. 아, 성수누나 있던 줄였던 것 같은데. 아, 저희가 뭐 했냐면 그때 수만형이 장기자랑 할 게 없대요. 수만형이 준비를 했다는데 수만형이 장기자랑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여장을 하죠. 여장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아, 맞아. 그래서 런웨이쇼 했잖아요. 아, 맞아. 옷 이상한 거 걸치고. 비너스로 하면 안 되네. 저한테 많은 옷이 없어가지고 저 이불 두르고 했잖아요 이불이 아니라 수건인가? 비너스 상태인가? 개더럽게 했잖아요 그때 아 맞아 생각 이제 나네 비너스 상태인 것 같아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죠 이 장기장 1등 했던 주가 그 성룡이? 아 성룡이가 맞아. 그 목에다가 목욕방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거 그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기억 안 나네 그 세미 그 데크 데크 상태에서 나온 건가? 리를 3인 상태 아 그 예, 네, 뭐였더라? 3인 선생 맞아. 그 막, 한 명은 자연, 그, 나레이터하고, 한 명은 해설가, 해설하고, 한 명은 동아리 듭니다. 예, 그, 좀, 엄청 웃겨. 짓기를 합니다. 예, 네, 그, 예, 네, 맞아. 거미 생태 관련도 하고. 그래서, 공주님은, 목으로, 알을 삼킵니다. 그래서, 맞아. 아, 그,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근데, 그거는, 대학, 저 이제, 과임치가도 그건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꼭 한 조는 그런 거 하고, 근데 이번에 꽁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당연히 너무. 내가 들리는 거에 의하면 우리가 꽁트. 우리조는 뭐죠? 아, 우리조는 그거죠? 네, 그거죠. 그거구나. 내가 하고 있던 거였죠? 네. 네, 그거 다음이 이제 진정한 MC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장. 뭐 작년에 사실 뭐 점수를 높게 받은 비너스. 그래 씨발 쭉 줘. 야 빨리 진짜 빨리 약 먹을래?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에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네. 원탑. 아 네 한 명 목소리만 높게 한번 해주세요. 없어 여기.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2위를 했던 하루이랑 이 밀탱크랑. 네. 밀탱크랑 아주. 밀탱크 비너스. 아니 이렇게. 밀탱크가 솔직히 전 너무 파괴력이 너무 컸어요. 진짜 그 물탱크로 이렇게 받치면서 있는데. 아, 유명했죠. 아, 포즈당 유명해서 그래. 포즈당 항상 유명했었잖아. 네, 그게 포즈당 유명했어. 그 도도한 그것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꺼내가지고 주물럭 거리고 놀았잖아요. 네, 점프가 아 점프가 진짜 저 미치게 하더라고요. 야, 점프 한번 해봐. 솔짝. 오, 씨. 아 그때 전부 다 점프 한번 할 때 모두 다 환호했던 기억 안 나요? 그때 재명이 형, 아, 네, 저 그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저 그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여장 한다고. 아. 아. 개인적으로 SA 만든 일. 아, 아! 개더러웠어. 근데 저런 아, 걸 문제 떠나서 그 형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맞아 맞아. 아니 막 이상한 춤추는 이거 확 들면서 이걸 막 치마가 위로 올라가냐 보기 싫은 게 확 보이네. 어, 진짜 대상 되는 거야. 어때? 어때? 하지마. 제발. 괜찮지?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올해 또 우리 조예요. 진짜. 이번에도 먼저 지원했지 하겠다고. 아니 이번에 우식이네 조가 터져서 원래 우식이 조였거든요. 아. 1조부터 6조까지 했어. 야 이거 그럼 올리면 안 되잖아 카톡방이 지금 라디오. 이거 편집해야죠. 와씨 너무 끝까지 안 내가 우식이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사실 나 어제도 우식이 보고 왔거든. 어떻게였나? 아 그거 봤잖아요. 누워서 덮어하고 있더라고. 이 새끼 오늘 집에 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밥을 딱 먹는데 그러니까 아 밥을 딱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식이가 너 밥 먹을래라고 하니까 우식이가 이미 없는 거예요. 거기가 뭘 뒤적거리고 있대. 뭐 하냐 이러니까. 고기를 굽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러니까 어 고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어디서 났냐고 이러니까 어 사왔어 이러니까 그래 보여 이러는데 자견자 먹는 그걸 그래서 우식이가 그런 거 아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아 자견자 먹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 이러고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갑니다.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MT 아, MT 여장 얘기했어. 여장 얘기. 아 MT 네. 여장 얘기. 그게 나 SM 탓이야. 네, 그게 맞아 아, 그 아 맞아. 오노다. SM 완전님. 화공과 3대 노다. 화공과 3대 노다. 저는 빼주시죠. 정도 한 거였어요? 아 화공과 4대 3대. 화공과 3대 노다 이번에 아니, 다 들어. 화공과 4대 천억. SM 완전하고 또 누구 있죠? 아 이번에 화공과 두 명이 더 들어왔는데 성우 형이랑 손 씨. 손씨? 정의의 손씨. 아 그냥 손씨라고 해도 돼. 답답이. S 대본. 아 그냥 손씨인데 얘가 만만치 않게 답답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가끔씩 너무 답답해요. 아 그러니까 형은 잘 못 모르시겠는데 새로운 친구. 그러니까 약간 새로 왔는데 얘가 너무 답답을 해요. 진짜 착한 애인데 착한데 아, 이해가 되려요. 착한 바보. 이해가 되게 되려요. 우리 착한 바보 캐릭터 있잖아요. 우리 착한 바보 한 명 더 있잖아. 어, 아, 착한 바보가 아니라 순수한 바보보다. 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님보단 아닌데 이해가 느려요. 아, 이런 저런님만큼은 아닌데 이해가 느려요. 아, 좀 이해가 느린 아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이번에 성우 형이 들어왔는데 성우 형이 이제 마장노다. 마장 개노다. 맞아. 걔 패도노다이잖아. 들어오기 전까지 마장 할 줄도 모르는. 패도킹님. 패도킹님. 패도킹님. 마장노다인데 이제 마지막 3대 노다가 오노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 하다가 이 펀드. 오노다 해가지고 네 명이네 화공이는 결국에 화공 4대처럼 럼중노다 럼중 술노다 술노다 럼중 향미야 기레빈님 알콜로다 우리 애니마진 알콜로 되어 있지 우리 애니마진 술로선에서 술로 망할 것 같아 애주바지요 애주바지 조만간 아 솔직히 지금 여기 회장 형이 여기 계셔도 그렇지 오늘도 거기서 술 몇 병 이렇게 막 마시고 그랬어요 아 알아 나도 나오기 전에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 애. 나도 거기 나오기 전에 한병이랑 반병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 뭐지 여기 동방 들어오기 전에 한 다섯 병 막걸리 한 다섯 병 먹고 들어왔어요. 오늘 좀 붙잡혀서 이따 와가지고. 아시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부회장이랑 사무총도 같이 가는 거 같다고. 부회장이랑 사무총도 본다고? 어디? 예전에 갔어요. 아, 맞아. 나중에 또 가서 만났어. 왔어요? 아니, 너 가고 다 가고 몇 명 안 나왔는데 막걸리 따면 한 번 갔어. 없었어. 그다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잘 먹었어? 부들부들. 그게 오늘이야? 아, 근데 나 그때 아직도 좀 속이 좀 끓는 것 같아. 막걸리 축에 이게 되는 거 있잖아, 좀 탄산 느낌? 그게 좀 이제 아직도 올라와. 생각을 하면 한 6병이 들어갔으니까. 융털 있는구나, 그죠? 막걸리가 저기 여기도 편집할까 걱정하지 마. 아쉬워, 융털이 계속 편집하네. 야, 막걸리 분량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분량 얘기 이제 다시 하자. 슬레이트만 몇 번 치는 거야? 다들 잠자다가 근데 그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동아리 MT 얘기 말고 지금 MT라고 하면은 우리가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약자였어요? 네, 네, 멤버십 마시고 와 마, 나 처음 알았어. 마시고 투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몰라요. 아 MT가 뭐지? 그냥 이러고만 있었는데. 아뭐 슈타인즈 이게 이제 버텍을 받은 것 같은 막 느낌이었어 막. 부탁하니까 막 기억이 되돌아와서 전화기 통화. 아 멤버 그렇구나. 멤버십 트레이닝. 무슨 이제 또 이제 BT는 저도 잘 변태. 근데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저희는 LT로 가거든요. LT로 따로 해갖고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해가지고 저희는 또 따로 와요. 근데 결국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뒤에 뭐 LT, BT, MT 다 술 마시러 가는 거죠. 명목생. 명목. 야 가서 이제 한두 시간 뭐 대충 교육 듣다가 당당하게 술 먹고 밤에 4시까지 술 먹고 자고 아침에 다시 막 부지부둥하게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의미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주말을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면 그냥 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근데 누가 확실히 친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렇지. 아 형일이랑 그 전까지 내가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형일이가 맨날 입을 닫고 있어서. 맞아. 근데 MT 갔다 오고 나서 말이 좀 뜨더니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권성도 그렇고. 맞아, 권성민아. 지금 우리 군대 가 있는 그분. 군인 그분하고. 국방 의무를 다하고 계신 그분에게 그냥 뜨거운 박수 한번. 지금 바로 저 공개를 하시려고 나가고 있겠어요. 아, 지금쯤 가슴이 짠합니다. 짠하다. 군대가 좋다길래. 이 노래는 이제 지원가를 검색하시고. 그 유튜브에서 온라이즈 밴드 지원가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권리병 경계 나갈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지. 대신에 애들이 다 1년 지나니까 다들 많이 바뀌었어. 1호잖아요. 1호에도 50명 들어왔어. 50명이었나? 40명 아니야? 50명 넘었죠. 와 50명?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 상대로 진짜 다행이다. 짧고 잘 되겠다. 아 근데 솔직히 올해만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올해만. 올해만이요? 올해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 요번에, 이제 제 임기가 10월이 끝이거든요. 아. 저 다른 동아리 만들려고요. 금방 끝나네, 임기가.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오래 했어요, 저. 아, 작년 10월부터 했어? 네,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 대구선 했어요, 저는. 아. 페이퍼 동아리 하나 설립하시겠다, 또. 아, 이거, 페이퍼 동아리. 아, 이거 녹음해가지고 이제 미리 찍을래. 어차피 이제 편집할 거야. 편집은 이 사람 이분이 하시니까. 아, 어차피 편집할 거라 얘기하는 건데. 네. 아, 근데 MT가 진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생각으로 딱 가면 하면 하는 그거 하는 게 별건 아닌데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막상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할 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럼 또 이제 다시. 현실의 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시 또 2D 모니터 속으로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벤트? 아 근데 네. 저 바다 이러니까 저 프린세스 메이커 박한수 생각났어요. 프린세스 아가씨가 요즘 많이 피곤하시는 듯한데 바닷가로 놀러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인님? 하면 집사가 나타나서 딱 예 버튼 누르면 일주일 동안 딱 하고 얘들아 미안해 너네는 모르니? 스트레스 떨어지고 아 알죠 피로 스트레스 쫙쫙쫙 떨어지지 않아? 나 그 코드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DD파일? 아빠 나 DD파일 지워도 돼? 아빠 또 허락받고 있었어, 나는. 나쁜 짓인 거 알아가지고. 아, 추억이죠.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래서 허락 먹고 지웠어. 근데 진짜 프린세스 메이커가 가이낙스의 명작이긴 하죠. 아. 명작 하면은 뭐 그거랑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진짜 쫄다 애플나 유수의 명작들을 막 쏟아내는 회사죠. 이러다 또 약김 얘기 나가는 거예요 또? 아니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어? 아무도 엘프 엘프사 하면은 엘프사 뭐 거, 그런 사이트 그런 사이트래.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몰라 나는. 아니 이분 지금 상태가.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엘프사 게임은 안 해봤다고. 뭐가 있는데? 동급생, 하급생 안 해보. 귀작. 아니 나는 솔직히 귀작. 귀작. 동급생을 안 해보고 사랑을 논할 수 있으면 귀작. 아 사랑. 나는 13살 거밖에 안 해봤어. 혼자 소녀와의 풋풋한 로맨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시사밖에 안 해봤어? 열쇠 사고하고 페이트 머리 열쇠랑 타임몬 어. 나 그거밖에 안 해봤네. 편협하신 분이야.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냥 이거는 좀 취향의 문제야. 이 게임은 취향의 문제고 입문하기도 좀 거부감이 있어 항상 다들 맨 처음에. 근데 사실 하더라도 메이저만 좀 하나 나고. 근데 사실 저도 그 한창 혈기 왕성할 때 엘프사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맨 처음 이런 약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접할 때가 P2P 같은 데서 일루전 거를 접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아~ 너무 유명하니까. 인공소녀. 인공소녀. 스쿨메이트. 미행. 미행3. 와, 미행은 나도 해봤어. 근데 참고로 저는 그 뭐지? 저. 인터넷트 VR. 저, 뭐지? SD 건담 캡슐 파이터 닉네임이 인공소녀2. 저 인공소녀2, 인공소녀3에요. 맙소사. 아름답다. 와, 나 그거 개급 개높았는데 게임이 망했어. 요번에 28일 때, 28일? 중장 전이거든? 내가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했어. 그 친구도 나랑 그때 했어? 나는 도중에 접었지. 근데 그 친구 최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야, 캐파 망했대 하니까 그 새끼가 아직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28일 날 서버 종료 건데. 와, 걔 중장 전이라는데. 그래요? 대령이라 그랬지. 아, 나 건지 마지막 날 들어갔었는데. 아, 나 건지 아세요? 알지. 알지. 벽차기 하고 막. 그, 나비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PC방을 갔어요. 새벽에 PC방을 갔는데, PC방에, 야, 뭐 할까? 근데, 일단 PC방 자리에 앉고 컴퓨터 켜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뭐 할까? 이러고. 그게 항상 습관이었어요. 근데 딱 보더니, 아, 씨발, 누가, 아, 건지 하고 싶다. 이러는데, 야, 건지 들어가자. 이러는데, 건지 서버를 딱 들어갔는데, 날짜를 보니까, 오늘, 아니, 내일, 그러니까, 거의 그때가 11시쯤이었거든요. 내일 새벽 2시인가에, 그게,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3시간. 그래서, 야, 서비스 종료가 3시간밖에 안 남았대. 야, 그럼 해야지. 이러고, 애들 다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그니까 막, 나비테 판 할 줄 아는 게 한 명밖에 없어요. 칭칭 이러고, 근데 막 샷건도, 빵. 샷건도 아직도 막 기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아직도 막 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기간이 남아있다. 애가 빡쳐서 당장 막 캐시 질러가지고 서비스 좀 몇 시간 안 나왔는데 캐시 질러가지고 총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개명 맛이다. 근데 그걸 사고 나서 걔랑 여기 한참 놀고 있는데 그때 5명인가 건지라고 있었거든요. 개인전을. 근데 갑자기 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게임 아직도 한 사람이 있어? 이러고 진짜 놀라가지고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저 여기 운영자인데요. 저희 게임을 마지막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대3 해가지고 막 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추억이죠. 그리고 서비스 종료될 때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아, 나도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 스파이크 걸즈 알아? 아 알아. 저 마지막에 스파이크 걸즈 그건 존나 더큰오랜 게임 그거야. 내가 슈 했었어. 슈 아 슈가 개산기였군요. 슈가 그게 뭐하는 게임이더라? 족구 게임인데 여자밖에 안 나오는 족구. 아 근데 타임 족같아가지고 처음에 하자마자 옛날 고갤에서 스파이크 걸즈는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하고 글 쓴 그 있잖아 무조건 저런 게임 그게 나였어. 피카츄 배고 막 아 근데 저는 그거 생각나요. 릴 파트 2 알아요? 예? 릴 온라인 알아. 릴 온라인 근데 그게 안 망했거든요 지금? 예. 네. 릴 온라인 2가 안 망했어요. 2006년도 몇 년도야? 릴은 개 옛날 게임이요. 2000 몇 년도 게임이요. 근데 그게 망하진 않았는데 일단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접속이 안 되고 클라이언트 최근 버전이 2011년 크리스마스 2010년 크리스마스예요. 게임이 지금 되긴데? 아니 전 로그인이 안 돼요. 아예 접속이 안 돼요. 제가 접속이 안 되는 건지 뭐 게임이 접속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죠. 일단 전 접속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또 클라이언트가 옛날 크리스마스예요. 2011년인가 2010년에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업데이트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직도 하는 게 있구나 어떤 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망한 게임 또 얘기를 우리가 지금 왠지 NT 얘기하다가 망한 게임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아쉬운 게임 중 하나가 서프가 좀 아쉬워요. 아 서프! 와 자 서프 서바이벌 프로젝트 서바이벌 프로젝트 목걸이 7단계까지 가는 거 그거야 서바이벌 프로젝트 몰라? 그 A 버튼 누르면은 부스터 갖고 질주하는 거였나? S 누르면 근거리 D 누르면 원거리 아니야 그니까 장르가? 그냥 이렇게 네모난 틀에서 거의 럼블로야 내가 빠바바바바바바 거의 독자적이었는데. 나 이거 활 쓰면 그 초록색 요정 잘 했는데. 도무지 뭐 어떤 게임이 감이 안 가지. 스펙님 좋지 못보이 그 뭐라고 저 어떤 게임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진짜 독자적인 거 잘했어. 그 시점이 너 아이작 알아? 아이작? 바인디 오브 아이작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아이작도 모르는구나. 아이작 그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그 위에서 예. 그 위에 전지적 반전 시점으로 네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 적군이. 얘네가 원거리 공격할 수 있고 근거리 공격할 수 있고 질주로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캐릭터마다 특징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싸우는 거야 서로. 맵에 막 이상한 아이템 한두 개씩 나오고 지형도 있고 그런 게임. 근데 재밌었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트릭스터도 망했잖아요. 아 트릭스터 참 재밌었지. 나 모르는 게임만 좋아요. 방방 테리블이. 어? 방방 테리블이. 나 한 쪽 개 잘했는데. 피망 거 아니야? 아니요. 다른 거잖아. 방방 테리블. 그것도 FPS인데 좀 캐주얼 FPS에요. 캐주얼 FPS에요. 캐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과마다 특성이 군대에서 이제 병과마다 특성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어요. 일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수리검을 이렇게 하고 미국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팀포2의 헤비처럼 등치가 있고 근데 막 럭비공을 던지고 막 여자 캐릭터 막 빠르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트리스트 기억나는데 드릴 나 그거 생각나 드릴 엄청 재밌는데 스페이스 마치 스페이스 마치 그거 생각났네. 참신했던 FPS인데 종이가 페이퍼맨?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존나 어려웠어. 내가 했거든? 네. 종이 맞추기가 존나 어려워. 아 그 서비스 종류에서는 제일 아쉬운 게임이 하나 있죠. 요구르티. 아 에이 그 뭐가 아쉬워. 그 게임 쓰레기인데 오프닝 게임이 있어. 오프닝만 좋았어. 그 솔직히 노래만 좋았어. 그거 설치한 다음에 오프닝 본 다음에 게임 오픈하고 지우잖아. 아니 그 솔직히 진짜 게임이 그냥 그 너... 게임 나 그 맨 처음 게임 나왔을 때 사양이 높았어. 그 당시 게임들 치고 그래갖고 다들 오프닝 본 다음에 껐어 결국에 내 걸려서. 그 노래 금연가에 아직 부를 수 있어요? 요번에 불렀잖아. 신지 어웨이즈. 아 요번에 불렀잖아. 어웨이즈. 뭐야? 요번에 불렀잖아. 언제 불렀어요? 5월 초에 그때 같이 뭐 솔직히 왔었는데. 요구르티가 발전할 기회 자체가 없었죠. 맞아요. 게임 아니 게임 자체가 너무 만들어진 게 또 바로 와우가 나와버려가지고 와우가 크지.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 얘기는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숨 걸렸다가 다시 올게요. 추천곡. 네 그럼 다음 노래는 이제 신지의 올레이즈 신지의 올레이즈 듣고 오겠습니다. 추모곡 하네요.